안녕하십니까.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이나 재개발 또 재건축 등의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당장 나타나는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가격 흐름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개인의 자산 관리를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번 수요 포럼은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의 세미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 이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번 수요 포럼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이란 주제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의 특징을 짚어주었습니다. 최근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단편적인 현상이고요.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의 이 회복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특별히 요즘은 이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 보잘것없던 이 골목 상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종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료가 비싼 것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그리고 이 환경적인 요인을 참고했을 때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요즘 같은 상황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겼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개인의 자산 관리를 주제로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흐름이고 그런 단편적인 현상들을 조금 제가 흐름으로 엮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회복의 흐름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의 참고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관심이 있으시는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 전망 하에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한테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저는 저성장 불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가격의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지역이나 주택의 유형에서는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도시적 평균이나 전국적 평균에서의 가격 변동률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특정 지역, 특정 자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급격한 자산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도권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집값이 안 오르고 이런 고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훨씬 더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집값이 오르면 물건을 걷어들이고 다시 가격을 올리고 이런 형태의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집을 내놨는데 수요자가 나타나면 물건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합의를 해서 물건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엄청나게 거래가 늘어나는 것도 이 원인과 같이 있습니다. 이 근저에 보면 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암묵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새주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든 전세나 월세로 빌리는 사람이든 헌주택보다는 새주택을 선호하고 있고 이 새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구조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인구구조보다는 지역 내에서 공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요 증가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유동성, 여유자금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있느냐 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저는 최근에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투자 시장은 점점 자본이득보다는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주택이 감소하는 데는 전세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월세로 전환되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 패턴을 보시면 저희는 보통 보증부 월세라고 해서 보증금이 월세의 30에서 50배 정도 되는 조금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보증금이 2개월치 정도의 월세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사실은 보증금 규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놀라운 현상은 그 보증금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매월 받는 금액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에는 아직까지는 투자 수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주거형의 투자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으로 투자자금이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월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소유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비 형태가 소유이든 임차이든 중요한 건 부동산은 거주 목적 또는 사용 중심 투자 포트폴리오로서의 하나의 대상으로서는 더욱더 과거보다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사실상 거의 1%대 금리를 보이고 있고 이제 예금을 통해서는 사실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서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런 부동산,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공적연금이나 기금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연기금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아까 제가 비수도권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말 대비 2015년 3월까지의 가격 변동입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사실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 표시로 보시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까지 해서 한 15%에서 많게는 한 50%대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숫자를 한 번도 이렇게 체감해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대구는 아파트 가격이 한 55% 정도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유형별 전세 가격 변동을 보시면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전세는 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단독보다는 연립이 많이 올랐고 연립보다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데이터를 잡을 때 제주를 이렇게 포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 한번 봤는데요. 제주는 지금 서귀포의 아파트 가격만 조사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37.4%나 올랐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값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세 매매 비율인데요. 이게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시계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보시면 대충 한 50%에서 60% 사이를 모든 지역들이 비슷하게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부동산 한창 가격이 폭등하는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지방들은 이 비율이 조금씩 뭐 떨어졌다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이 비율이 거의 30%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간격이 좁아져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매매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의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을 경우에 이런 높은 전세 매매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수도권이 지방과 같은 이런 비율대에 다시 가고 있고 전 앞으로 이게 다시 내려갈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도 지방처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그런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이렇게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인구 구조에 얽매여서 단편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또 아닌 단편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월세를 저희가 연간 수익을 갖고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본 데이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강남역 근처, 역세권 이런 데가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005년 3월 현재로 보면 지금 월세 수익률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이인데 제일 높은 데가 종로구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지역별 청약 경쟁률, 과거에는 지방에는 청약 통장이 없이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약 경쟁률 보시면 지방에서 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부산에 대해서 약간 과열 조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늘어나는 거에 상당 부분 지금 분양권 거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부산으로 확대해서 보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재고주택 거래량이 한 6만, 7만 건에서 지금 8만 건까지 올랐지만 사실은 만 건 정도 거래되던 분양권이 지금 3만 5천 건 정도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분양권 거래라는 건 뭐냐면 제가 분양을 받고 나서 피를 받고 완공되기 이전에 파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게 폭탄 돌리기 아니냐.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현장에서 가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이는데요. 처음에 분양을 누가 봤냐면 투자 수요자들이 봤습니다. 특히 2008년 9년대는 주택가격이 그렇게 오를 거라고 상상을 못하던 시기라서 외지인들 아니면 지역 내 약간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권을 이들로부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전세로 살다가 이제 곧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주가 완공된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이 프리미엄을 주고 이 주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폭탄 돌리기는 누군가 들어갈 사람이 없고 이것에 대한 계속 이 회전에 대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공교롭게 이제 거주 목적으로 이걸 잡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수준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하여튼 지방의 최근에 이런 양상은 지금까지는 들어가 살 사람이 채워지는 시장의 변화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이 감지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저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공급이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4년에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2.1%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미미하죠. 올해 1월서부터 8월까지 한 0.8% 정도 올랐습니다. 경기가 되게 좋다는데요. 가격은 아직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존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신규 공급은 한 20% 정도 증가했고 미분양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산의 개념에서 보면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유통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분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자금순환이 원활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대부분인데요. 집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교체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하여튼 미분양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은 다 지금 구조조정과 굉장히 경영난에 헤독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땅값이 비쌌던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과도한 택지를 사서 높게 분양했던 물량들을 이제야 처분하는, 그래서 굉장히 재고 처리에 장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과잉 공급의 논란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은 그동안 공급되던 물량이 거의 두 배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지방은 요 한 4년간의 많은 공급을 이제 좀 조정하는 국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진단을 내리자면 아직까지는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유통속도가 좋고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거주자가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분양권의 유통속도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인구가 증가하기 어려운 지역 한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조금씩 위험 요소로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관심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부동산에서 많은 수익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전에 부동산 투자는 한 10%는 이익 실현을 해야지 할 만하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4, 5% 정도만 이익 실현이 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너무나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율을 이제 보통 시중금리의 한 2배 정도, 2.5배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 전환율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한 10% 정도 하던 전환율이 지금 5.5%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 금리하고의 갭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을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역시 보면 서울에서도 아파트 임대 수익률은 한 3.45%,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 한 5.26%에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훨씬 더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원래 아파트 임대 수익률은 한 2%밖에 안 됐던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임차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전세는 계속 쇠퇴하는 주택의 임대차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줄어든 게 그럼 최근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는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전국에서 그 비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세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차에 대한 요구, 즉 보유보다 거주에 대한 목적으로 주택을 소비하면서 더욱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새 주택을 많이 원합니다.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많이 원합니다. 지금 전세 매매 비율이 70%를 넘었는데요. 수도권 경매 낙찰률이 작년 12월에 81%였는데 제가 오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수도권은 84%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경매가 한 85%까지 근접을 하면 이제는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경매 전문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주택이 경매로 갔을 때 85%밖에 안 되고 은행에서 대출도 70%밖에 안 해주는데 전세 비율이 70%가 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전세금을 집값의 70%까지 낼 수 있는 경우라는 건 집주인이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집을 사면서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물건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반전세, 보증부 월세가 최근 전세 시장의 굉장히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지 않는 이유가 향후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세로 많이 살았는데요. 이제는 전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세 가구 사는 사람들이 대출이 없이 전세를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집값의 70%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고액화되면서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두려워지고 이것을 보증하는 많은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매년 내야 됩니다. 화재 났을 경우에 제 가전제품, 제 집안의 살림살이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아직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다 2년마다 이사 다니면 가전제품 설치비, 중개수수료, 지금 반값도 내렸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정부가 전세 사는 사람들을 자꾸만 매매로 이동시키고 자꾸만 월세에서 좀 저렴한 월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트렌드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도 맞고 이제는 더 이상 전세가 안전하지 않다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좀 인식이 이미 시장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최근에 임대차 보증금이나 매매 가격이나 중소형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소형 아파트 평당 가격이 가장 높고 대형 아파트 평당 가격이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요. 오히려 주택 규모를 상향 이동하는 수요도 나타납니다. 왜냐? 중소형 아파트는 너무 올라서 가격에 거품이 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중대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고점 대비 한 40% 떨어졌다가 이제 한 7, 8% 정도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소형과는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규모 상향에 대한 주거 필터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인데요. 자녀와 부모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 주택 자산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만들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고 물어보는 주거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15% 정도가 부모나 친지로부터 유상이나 무상으로 자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5%를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적게는 전세 보증금의 30%, 많게는 50% 정도까지 보조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부모 세대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자녀가 전세나 자가를 선택하거나 그렇게 주택을 소비할 확률이 높고 부모가 집이 없으면 월세를 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들이 이제 여러 실증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60세 이상 노인들 중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도대체 본인의 집을 상속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75%는 상속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 25% 정도는 상속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 세대한테 자산을 나눠주고 이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저는 이것도 그렇게 오래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수요자 중심, 특히 교체 수요자까지를 포함한 거주 목적의 중심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새 집을 선호하는 현상, 또 거래가 늘어도 가격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오르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미 패러다임의 변화로 자리 잡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시장에 우리가 일반 공식처럼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파괴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최근 경기 회복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금융통계조사에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의 경제 상황은 가구당 보유자산이 한 3,300만 원 정도, 부채는 한 6천만 원 정도, 1년 동안 4,600만 원 정도를 벌고 3,1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 3억 3천만 원의 내용을 보니까 금융자산은 한 2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실물자산이 한 3분의 2인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물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거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동산 자산의 한 절반 정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나머지는 거주 외의 그 주택의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집이 아닌 별도의 건물, 아니면 농지, 산림, 임야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금융조사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거보다 자세한 패널 데이터를 갖고 좀 분석을 해보면 2000년대에 이런 가계 자산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나이가 많을수록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주택을 자꾸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20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런 쪽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저희가 많은 우려를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고령화 사회는 두 가지 저희한테 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암울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은 60세 이후에 거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적, 시장적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50대 후반이 되면 주택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꾸는 것도 하지 않고 개보수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나는 50대 후에 그럼 주택 투자 안 하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택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 더욱더 커집니다. 애들이 나가고 나서 집을 좀 어떻게 줄여가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 된다. 아니면 그동안 못 쓰던 서재를 만들어야 된다. 작업실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의 삶의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이 부분이 저는 일단 우리가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고 인구 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이 늘어난 것에 따른 총 주택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처럼 돈을 벌면서 주거 소비를 할 수 없다는 거, 또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고 병약한 몸으로 이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좀 중요한 선택 요인의 변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의 이 고령 인구들이 어디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무엇으로 살 거냐 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왜냐?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 안전망으로만 보면 연금이나 보유자산만 갖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적자 세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인에겐 그렇지만 정책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 고령 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노인들이 편하게 살고 살기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간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복지의 문제이면서 노인 일자리와 또 그것과 관련된 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 시대의 주거 문제는 우리가 개발 시대에 당면했던 부동산 문제보다 훨씬 더 이 정책을 포괄해야 되는 범위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도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당면한 앞으로 정부가 만들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고령화 사회에 왜 부동산 자산이 중요하겠습니까? 고령화 가구들이 너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고령화된 계층들은 꾸준한 현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해서 수요를 나타내지 않고 그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을 때 베이비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투매를 하면 이걸 사줄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많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여력에는 우리 인구 구조상 아직은 자녀의 학령기에 있어서 주택을 보유해서 소비해야 될 계층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도움으로 인해서 집을 살 수 있는 30, 40대들이 같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엔가는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임차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에 집값과 땅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지만 저에게 안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임대료는 꾸준히 올랐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보유 매매 비즈니스는 없지만 임차 비즈니스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을 리스크가 큰 자산에서 중수익 저위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의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들을 골고루 갖춰주는 주택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저는 개인들 중에서는 갖고 있는 자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중에서 일부는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처분할 거냐라는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내가 팔고 싶을 때 절대로 팔리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대충의 스케줄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 계약도 요때쯤은 끝내야지, 월세로 돌려놔야지, 또 뭐 시장의 흐름을 봐야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팔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팔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별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데요. 아,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저성장 시대, 고령화 시대에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팔 수 없음을 고민해야 됩니다. 일본의 주택 재고가 한 5천만 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연간 거래되는 물량이 몇만 호 정도나 될까요? 놀랍게도 5천만 호 중에서 연간 매매로 거래되는 물량은 15만 호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짜리 집을 샀다 5천만 원짜리가 됐지만 5천만 원을 팔 수 있을 때 그게 5천만 원인 거지 팔 수 없으면 그 5천만 원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는 그럴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팔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준비가 뭐냐?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앞길, 뭐 경리단길 한 10년 전만 보시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니즈가 생기면서 이쪽 지역 임대료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임대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니즈는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유한 부동산의 수요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내가 그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낮은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용도 변경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나중에 채권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채권도 주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땅에서 제가 어떤 개발 행위라는 걸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용도라는 걸 조금씩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아주 딴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요즘 워낙 용도라는 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건축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용도로 용도 혼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전 좀 심각한 게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노후주택입니다. 2010년 현재 30년 이상 된 주택은 135만 호입니다.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 902만 호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의 내구 연한을 대충 50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100세를 산다면 30대에 결혼해서 새 집을 사더라도 죽을 때까지 내 집이 그대로 온전히 있으란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예전과 같이 돈을 많이 들이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새 집을 짓는 건설회사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새 집을 바꾸기도 쉽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건물의 내구 연한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유지관리, 중간중간의 재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위기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질적인 수요 변화, 또 수명 연장으로 인한 삶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 부분들이 이제 총 거주 수요의 기간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상쇄시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승용차를 보시면 경차보다는 중대형 세단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더 공감하실 텐데 한번 남성분들도 집에 가서 우리 집의 냉장고에 한번 그 용량을 봐보십시오. 식후수는 줄어드는데요. 요즘 냉장고의 용량이 800리터, 900리터. 거의 식당 수준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김치냉장고 따로 있죠. 냉동고 따로 있죠. 결코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 나오면 수명을 다하기 전에도 바꾸게 됩니다. 주택도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택의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에는 주택에서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중 우리가 요즘 생로병사 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해결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 낳는 것도 병원에서 나고 산후조리도 조리원에서 하고 죽음도 요즘은 병원에서 맞습니다.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죠. 그럼 집에서는 뭐를 하나요? 은신처 재충전의 공간으로서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젊은 층에 있어서의 집은 숙박 공간의 형태로도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는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고 영구적인 건축물에 대한 용도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임시적인 형태의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니즈도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표는 일본의 예를 든 건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주택과 숙박시설의 경계를 아우르는 많은 주택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최근에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집들을 그런 식으로 개조해야 되는 상황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셋방 문화라는 게 있었죠. 한 집을 여러 가구한테 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에도 이런 셋방, 미래형 셋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게 고독해서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거주하면서 저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에서의 어떤 그 기능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몰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쇼핑몰 이런 것에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여기서 즐기는 것이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즘 젊은 층들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이런 복합 쇼핑몰에 가서 먹고 소비하고 어떤 그 위락시설을 즐기고 이렇게 하다 온다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복합시설은 냉난방도 잘 돼 있고요. 집에서 냉난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제 부부 공무원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요. 제가 주말에 어디로 장보러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제 점차 대전으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청주로 간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청주로 가냐 그랬더니 대전까지는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대전 안에 들어가면 낡은 쇼핑몰이기 때문에 주차 어렵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청주로 가면 거리는 조금 멀지만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가는 시간은 적게 들리고 거기에는 이제 새롭게 요즘 조성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편하고 시설도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거리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많지만 질적인 빈곤에 있죠. 자, 내가 일하고 싶은 오피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주택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쇼핑 공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개발과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능을 보전시키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저는 예전에 개발업을 하는 디벨로퍼의 영향이 그냥 짓기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런 부가가치를 넣을 수 있는 일종의 역량이 조금 더 큰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심을 선호합니다. 아, 근데 이 도심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서울에서 말하면 항상 광화문 근처 아니면 강남만 도심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통 결절점이 있는 데들은 대부분 다 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전망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의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인구 구조보다는 수급과 유동성에서 단기 변동이 있고 인구 구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질적인 변화, 수명 시장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상쇄해지고 있어서 좀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지만 이 사실을 전망하는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설명하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해지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도심의 홍수, 싱크홀, 또 우리도 지진에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부동산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주변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SOC 시설물들은 대부분 70년대 경제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 주택만큼도 SOC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복지지정을 늘리면서 SOC 투자를 굉장히 줄여들고 있는데요. 신규 투자는 줄이는 게 맞지만 사실은 이 노후화된 SOC를 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사양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자력적으로 SOC를 보전할 수 없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 지역은 못 사는 사람 동네, 안전하지 않는 동네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부가 들어가서 모든 거기에 재개발과 SOC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개인 단위로 오게 되면 중요해지는 게 뭐느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과 성능 저하입니다. 2020년이 되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지금 배출량의 21%에서 31% 정도를 감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건축물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건축물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 번도 관심 안 가지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슈가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주택을 재정비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규모를 확대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설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물로의 변모를 위한 재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저희는 노후주택이 특정 시기에 몰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90년대에 신도시 개발을 필두로 해서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500세대,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500세대가 넘는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요. 조합원들을 의견 수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자, 이제 누가 이게 추가 부담금을 내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재개발, 재건축이 많았던 서울만 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미 사업을 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본 건데 가구당 평균 추가 부담금이 1억 3천에서 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용적률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은퇴생활자의 생활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8년에서 10년 정도의 생활비입니다. 근데 이건 순수 추가 부담금만 드는 거고요. 여기에 또 뭐가 드느냐면 공사기간 동안에 이주비 필요하고 금융비용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가 드냐면 한 3억 5천에서 많게는 5억 정도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데 제가 3억 이상을 들여서 집을 개보수할 수 있겠느냐. 그 개보수한 집이 나중에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는데.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붐이 막 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그 투자 지분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임박해서 비교적 한 3년 안에 사업이 끝낼 단지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굉장히 불투명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이제 황금성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신축주택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낡은 주택은 아무도 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담보같이 지금 저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 최장 한 20년, 요즘은 30년까지 나와 있지만 새로 지은 주택을 빼고 준공한 15년이 지난 것들을 이제 20년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히게도 됩니다. 아까 이제 일본에 5천만 원 중에서 연간 15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된다고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택 재고 중에서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저희가 전체 주택 재고 중에서 매년 거래되는 양을 멸실주택을 감하고 순수 회전율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경기가 가장 좋았던 2006년에 한 10%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한 5%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는 성능을 보전하지 못하고 저희의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 유통률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저희가 뭐 투자든 보유든 저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자본이득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운영 임대소득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기대 심리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했다면 이제는 총량적인 기대익을 완전히 저성장 때문에 줄여야 되는 것은 물론 자본이득보다는 운영이나 임대소득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택 구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득보다는 이제 거주 편익을 많이 누려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팔고 나가야 되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한 10년 동안은 집을 팔아도 빌리는 비용조차 굉장히 싸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만 사실 게 아니고 조금 더 오래 사실 거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로 전환하는 것, 특히 고령 가구의 집을 임차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 시장의 매직 용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제가 2009년에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는 그 카이로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신도시를 짓는데 카이로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막에 신도시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나라가 가서 거기 다 수도관 파이프를 연결해줘서 사막까지도 물을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이 사막의 땅을 사두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 시중에 세간에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0년이 지났더니 사막의 땅값이 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도의 변화가 사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에서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일종의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아파트나 주상복합보다는 토지 지분이 많은 단독주택이나 연립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는 내가 내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지분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지 요즘 단독주택값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개보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지금의 매매가격이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도 이 용도를 변화된 사회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유가치가 아니라 생활가치의 안목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자산가격이 앞으로 급등할 요인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산 가격 간의 차이를 더욱더 극명하게 하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 자산 가치를 제가 높일 수는 없지만 자산 가치의 차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뉴 얼바니즘이라고 해서 이런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발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운동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워커블 얼바니즘이라고 명명되는 이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201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교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심보다 외곽에 있는 집값이 한 20에서 50% 정도 비쌌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이 일련의 개발 행위나 도시 재생 행위를 도심에서 했더니 이게 역전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뜨고 있는 지역들의 대부분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었던 골목 상권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생활가치,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 관념이 아닌 다른 이용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심을 선호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 지역들, 문화를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지역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보면 여전히 서울 곳곳 또 경기도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만한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두면 몇 년 뒤에 오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이용 가치를 누리는 행위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웠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연금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연금처럼 받는 형태인데요. 구조 자체는 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일정 기간 지속해서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제가 생활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요. 지금 농지 소유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정도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60대 초반에 농지를 사서 65세 이상의 농지를 신청하려고 하는 대기자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농지 거래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같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좀 제한이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되는데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은 한 11억 정도까지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형도 있고요. 뭐 중간에 기간을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금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집값에 해당하는 거를 다 소진할 만큼 연금을 받았지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연금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주택자도 한 주택을 판다는 조건 안에 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연금, 특히 부동산 자산으로 하는 연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금융상품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산관리에 얼마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힌트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크 요인을 포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의 강연,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개인의 자산 관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부동산은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이죠. 이 사람도 또 건물도 노후화되고 시장의 변화 또 주거 개념의 변화 등으로 이 부동산 자산 관리도 이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가격보다는 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잘 고려하고 또 이 보유 가치가 아닌 생활 가치에 대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대단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